37편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와 권면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로움이어서 우리는 쉽게 그런 일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말라고 1절에 권합니다. 왜냐하면 풀처럼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게 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음식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성도의 몫은 순종이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기 백성의 의를 드러내신다고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성도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다윗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인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불평과 분노는 악을 이룰 뿐입니다.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9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당대에 굉장해 보이고 번성해도 결국은 사라져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10절, 20절, 35절, 36절, 38절에 나옵니다. 결국 온유한 자, 성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최후에 웃는 자가 됩니다. 그것도 11절과 18절, 19절, 그리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악인의 날이 곧 다가오듯이 13절에 말한 것처럼 온전한 자의 날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영원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 악인도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위에 있는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24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를 썼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지금까지 늙기까지 보지 못했다고 25절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의인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의 손에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잊지 마십시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풍부한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결국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라봐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둬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식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주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의 생명과 같이 여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